하지 말자 보고 싶다 하지 말자 그래 놓고 먼저 전화해 사랑한다 하지 말자 너뿐이야 하지 말자 그래 놓고 먼저 말을 해 착각인 줄 알면서도 마음을 따지고 다져도 고장 난 내 맘이 미워 지우고 지워도 자꾸만 보고